하는 장식 내 남친이 맞긴 하니 I'm sick 왜 숙제처럼 표현들을 밀어 우리 무슨 business 아님 내가 싫어 dun dun diggy dun dun 좀 살가워져라 오늘도 또 주문을 빌어 우린 평행선 같은 곳을 보지만 넌 다르지 넌 나 밖에 없는데 왜 나 밖에 있는 것만 같은지 공하면 넌 물어 삐쳤니 나 삐지게 했던 적이나 있었니 너 귀여움이 나 지몸이 생기길 네가 다 사랑하는 기적이 내가 없는데 난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 근데 왜 이러는데 왜 밤을 만들어 나 이제 경고해 헷갈리게 하지마 We'll be right back.